한 번만 나를 안아주세요.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요. 이대로 영원히 함께해요. 가슴이 메어져 오네요. 알아요, 맺지 못한다는 걸.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. 이렇게 우리 하나인데 내 곁에 있어 주세요. 사랑해요, 나를 안아줘요. 두렵지가 않아요. 세상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.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아. 이렇게 함께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야 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저 새벽은 애타게 밝아져 오네요. 날 봐요, 왜 또 울고 그래요. 아픈 맘 어쩔 수 없잖아요. 난 오직 너의 사랑인데 왜 자꾸 울고 그래요. 사랑해요, 나를 안아줘요. 두렵지가 알아요. 세상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.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아. 이렇게 함께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아. 이렇게 함께 있으면.